진짜 오늘 하루가 지내면 그 스타일을 잇따라면 걸음을 하늘을 잉글 느낌으로 보라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들은 마라 얼마나 낫날지 손가락을 세어봐라 blablabla 지훈이 하고 들어보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랑 유기가 있는 일하는 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건 못해 그걸로 좋게 어디까지 궁금해 난 너를 속에 너를 택했는지 말로는 표현 못해 알진 않도록 그런 것 같게 말이 못해 경주하듯 말은 빨리 달리자 속도가 빠르다는 oh 그런 말은 하지마 결승점에 쓰고 왔던 what도 바라지마 만약에 하는 이유는 없어 그렇지만 So you wanna ride with me VIP Then you can come get next to me 별이 가지 않기를 바래 간다니 Come get down with me So you wanna ride with me VIP Then you can come get next to me 별이 가지 않기를 바래 간다니 Come get down with me 원이라는 것도 대체 나 모르겠어 너는 쉽게 쓰면 끝만 내야 됐어 Excuse me, Mr. 경고했지만 매번 어제처럼 느끼가 속삭이면 my head 그런 말 대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모르겠니 What a really upset though 눈 숙이고 이 눈물이 말을 기대졌네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떠나기 위해 하나씩 늘어나는 하숨 섞인 꽃잎 갇혀 지내시는 많이 보들고 온 삶 속 매일 밤 꿈꾸는 애지란 이 상상도 물거품을 들깎고 있다는 걸 알아도 하루를 더 본다면 다음 지켜보니라는 걸 이런 가사를 대하는데도 리듬은 타는 너 하루 새끼 밥 먹듯 이상이라는 말 너만 내게 하는 목적은 없어 그렇지만 So you wanna ride with me VIP Then you can come get next to me 별이 가지 않기를 바래 간다니 없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질 수 있어 쳐다보지마 쳐다보지 않아 모든 걸 썼지마 다 따라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말 사랑한다 했지만 그 말처럼 쉬운 단어는 없어 내리고 한치 비롯해도 나 있는 것은 너의 이름을 세 글자를 기억 속에 지워줘 내 이름을 So you wanna ride with me VIP Then you can come get next to me 별이 가지 않기를 바래 What?